밤이 오면 난 길을 나서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나는 멋져 불이 켜진 창문점 사이로 부러워 날 보는 너와 그걸 보는 난 다르지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순 없어 Oh no oh no 함부로 날 길들이지 마 마 발걸음 참 멋져 불빛보다 더 밝은 내 눈빛 어둠 속 웅크린 너와 그걸 보는 난 다르지 내일 나는 걱정한 적 없어 Oh no oh no 함부로 날 걱정하지 마 Is it calm? Is it go? 누구 가는 사람?